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광란 쪽엔 군사적 대결과 압박에 매어 달리는 미국의 경종을 울리는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대답들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베네수엘라 텔레수로 텔레비전 방송, 베네수엘라 신문 비아, 쿠바의 프렌사라티나 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려뇽일보, 연변일보, 길림신문, 중앙텔레비전 방송, 중국 보도망, 환구망, 신화망, 청년망, 국제방송망, 동북보도망, 인디아의 인디아 아시아통신, 네팔 인터넷토 잡지 네팔투데이, 우루과이 신문 라후벤투드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토 홈페이지들이 조선은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갈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강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제목들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대답들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